오늘도 널 기다리는 내 모습 너무 어색해. 자꾸 아닌 척을 하며 괜한 장난으로 널 대하지. 이런 맘 숨기려 태연한 빛만 보면 정말 이상해. 알 수 없어 내 맘이. It's so unbelievable.